기쁜 안식일입니다. Happy Sabbath, everyone. 우리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또 빠졌는데, 우리 특별히 우리 우리 제이드 형제 아들레인의 자매, 우리 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to Andrea and I on a date. 저는 원래 다음 안식일 날 온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I thought you were coming next Sabbath. 그래서 제가 이 영어 저기 본문을 저기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So I couldn't prepare English passage for my presentation. 자, 우리 또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창 있나요? Is there a special song prepared? Mm-hmm. 준비 안 됐어요? If not, move on. 됐으면 해주시고 안 됐으면. 자,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word of God together. 우리 먼저 누가복음 13장 Luke chapter 13. 10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실 때에 and he was teaching in one of the synagogues on the Sabbath. 보라 18회 동안이나 병약하게 하는 영에 붙잡혀 몸이 다 구부러지고 전혀 몸을 들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And behold, there was a woman which had a spirit of infirmity 8 years, and she bowed together, and was bowed together, and could in no wise lift up herself.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시되. And when he saw her, he called her to him. 여자여, 내가 너의 병약한 것에서 풀려났느니라 하시며 and said unto her, woman, thou art loosed from thine infirmity. 그녀에게 안수하심에 그녀가 즉시 몸을 곧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And laid his hands on her, and immediately she was made straight and glorified God. 그런데 회당의 치리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을 고치셨으므로 운을 내어 응답하며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이 마땅히 일할 여섯 날이 있으니 그러므로 그 날들에 와서 병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The ruler of the synagogue answered with indignation because that Jesus here had healed on the Sabbath day and said unto the people, There are 6 days in which men ought to work; in them therefore come and be healed, and not on the Sabbath day. 주께서 그때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 위선자여. 너희 각 사람이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주고 풀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The Lord then answered him and said, O hypocrite, doth not each one of you on the Sabbath looses his ox or his ass from the stall and lead him away to watering? 그러면 보라,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의 이 결박에서 그녀를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더라. And ought not this woman, being a daughter of Abraham, whom Satan hath bound, lo, these 8 years, be loosed from this bond on the Sabbath day? 자, 우리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What was this woman's status before she met Jesus? 자, 우리 이 여인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났는데요. Now Jesus met this woman in synagogue. 예. 네.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는 귀신 들렸다. Korean version of Bible it says she was possessed. 우리 King James 성경에는 병약하게 하는 영에 붙잡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King James version it says she had a spirit of infirmity. 네. 자, 그래서 그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네. In what status was she in? 네, 몸이 다 구부러지고 전혀 몸을 들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동안요? For how long? 18회 동안. For 18 자, 예수님께서는 그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단에게 매여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Jesus explained that she was held up with to Satan for 18 years. 자, 이 여인의 상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And this present Thomas takes us before we come to meet Christ. 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모두 사단에게 매여 있었죠. Before we were all bound to Satan before we met Christ. 자, 성경에 보면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In 2 Timothy chapter 2 verse 26 it explains that they may recover themselves out of the snare of the devil. Were taken captive by him at his will. 네. 자, 우리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nd also in the book of John, Jesus explained that whomever whosoever committed sin is the servant of the sin. 또 우리 사도 요한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Apostle John said that whoever commits sin belongs to Satan.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고요. 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Because if we are bound to the devil, then we will commit sin, and whosoever commits sin is bound to the devil. 자, 우리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5장 22절에 5, we find this saying. 자,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His own iniquities shall take the wicked himself, and he shall be holden with the cause of his sins. 네. 자, 우리 어떤 육신적으로는 어떤 줄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메고 있는 줄이. In the eye of flesh, we cannot see the cause that binds us. 자, 그래서 여러분 자유합니까? But are you free? 자유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았습니까? Have you been in this world as a free man or free woman? 자,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과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When Jesus had this kind of conversation with the Israelites, they answered to Jesus, "We were never bound to anything."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But Jesus answered, whosoever committed sin is bound to devil, to sin. 자, 우리 어떤 육신적으로는 묶여 있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we might be free. 자, 우리는 뭔가 죄 가운데서 항상 억압되어 있는 그것을 그 상황 그 사실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We cannot shake away that the feeling of separation and that the sin in our flesh. 자, 우리 두 번째로 우리는 연약함의 영을 가졌다는 것이죠. The second thing is that we have the spirit of infirmity. 아,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 이 여인처럼 똑바로 설 수가 없었어요. So as just like this woman, we cannot raise up ourselves straight. By our own strength. 그리고 이 결박의 사슬을 끊을 수도 없었습니다. And we cannot undo this cords that bind us. 자,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요. A lot of youth, yeah? 저도 옛날 젊을 때는 내가 죄인인가? 우리 교회에서 항상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요. As myself, as a youth, when I was young, we hear a lot of saying that we are sinners. 그것이 이렇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But I couldn't actually realize. 자, 우리가 죄인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How do we know that we are sinners? 자, 우리 로마서 6장 23절에 아주 가장 정확한 정의가 있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자, 우리 중에 누가 이 사망을 피해갈 사람이 있습니까? Is there anyone here who can escape that? 자, 우리는 모두 매 순간 살아가면서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을 매 순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This moment we live in a fear of that faces our way. 그래서 항상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죠. So our subject of fear is always that. 자, 그런데 여기 죽음은 무엇의 결과라고요? He is saying that sin is a result of what? 자,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So the death is the result of sin. 아, 근데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죠. People rather fear that fear is in itself. 죽음을 초래하는 것은 죄인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It is sin that causes death, but we are just afraid of the death itself. 사실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죄인 것이죠. In fact, the thing that we have to fear for is sin. 자, 이 사단은 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Satan, because he knows our character, he threatens us with that. 그래서 그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해서 계속 죄의 종노릇 하도록 하는 거죠. So we are so to keep us in his as his servant keep sinning. 자, 우리 나쁜 범죄 조직들 우리 흔히 뉴스에서 보게 되는데요. We sometimes see these criminal groups in the news. 자, 거기에 그 조직에 가입된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범죄자들은 아니었죠. Not everyone who are in that group were criminals like that. 자, 그런데 거기에 가담을 해서 한번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요. Once you are in that crime and do the crime together. 네,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집니다. It's very hard to escape from that. The bondage. 왜냐하면 그 죄를 지은 그것을 가지고 계속 그것으로 협박을 해서 그 조직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Because the group of threats, the one who has committed the first crime, will be the crime that he has committed together, threatening that he cannot leave the group. He has to continue.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In Hebrews chapter 2, verse 15. 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Us.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But we are who through fear of death were all their lifetime subject to bondage. 자, 자,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두려움은 사실은 죽음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결과이죠. It is the result that our heart has departed from God, that we have this underlying fear and our humanity. 자, 우리 지난 한 시일에 우리 아담의 역사를 잠깐 봤었는데요. Last week we briefly touched through the history of Adam. 자, 아담이 어느 날 두려움을 갖게 되었어요. One day he came to have this thing, fear. 어떻게 해서 그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까? How did it come? 자, 아담에게 누가 와서 협박을 했습니까? Did someone come to Adam and threaten? 근데 아담이 왜 두려워하게 됐습니까? Why was he in fear? 왜 부끄러워하게 됐습니까? Why was he ashamed? 자,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을 때 그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It is simply, it was simply that they left God and the fear came. 자, 하나님도 그들에게 오셔서 정죄하지도 않았어요? God did not come to them. And then condemn them.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고 두려워했습니다. Rather they condemned themselves and put them into fear themselves.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할 것입니다. No matter how great our plans are, how great we are doing, but if we are departed, if we are not with God, then we will not be able to shake away this fear. 자, 왜 그럴까요? Why is that? 자, 우리 그 이유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It is because God is one. 자, 우리 만일 우리가 한번 지금 밤중 숲속 이렇게 어두운 낯선 길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달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Imagine ourselves driving in a car where we are not used to in a dark night. 아, 이제 10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We are running at 100km. 근데 갑자기 우리 헤드라이트가 이제 나가버렸어요. All of a sudden the headlight goes off. 자, 그때 우리가 갑자기 그때 느끼는 우리 감정이 뭘까요? And what is the emotion that comes to us at that moment?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운전할 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요. In Korea, I had several experiences like that. 특별히 눈이 오거나 할 때요. Especially when it was snowing. 네, 고속도로를 달리고 했는데요. Driving on the highway. 네, 반대편 차들이 이렇게 이제 그 눈을 튕겨버려서 우리 차 유리지를 온통 막아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Sometimes the car on the opposite lane would just throw all the snow onto our windscreen, and all my sight would be blocked. 자,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At that moment, I cannot see anything. 그럴 때 굉장히 어떤 그런 공포감을 제가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공포심을. The fear that comes to me right away. 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눈이 밝으면 내 모든 몸이 밝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Jesus said that if your eyes are bright, if your eyes are in light, all your body will be in light. 자, 그런데 만일 우리의 눈이 우리의 눈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작은 지체인데요. This eye, we can call it as a mini version of our body. 근데 이 눈이 보이지 않게 되면 But, and if this is darkened, 아, 자, 우리의 몸이 어떻습니까? Then what does become of our body? 우리가 밝히 볼 때는 몰랐어요. We did not know when we could see, you know, brightly. 우리 자유롭게 다녔죠. 자유롭게 행동했습니다. we ran and acted in freedom. 근데 우리 눈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But what if we are blinded? 우리는 이제 자유롭지 못하죠. We are not free anymore. 두려움을 느낍니다. We will start to fear. 왜 그럴까요? Why would it?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Because we cannot see.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The word of God is light. 자,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떠났을 때 When Adam and Eve left God in doubting his word. 그들은 어둠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고 it must have led them into darkness. 그 결과로 그들은 공포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And as a result, they started to fear. 바로 그것이 죄죠. And that is sin. 아.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해서 벌 주시는 것이 아니죠. God does not punish us because in hatred that we left him.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죄에 빠지지를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Because God loves us, He doesn't want us to fall into sin. 자, 우리가 사실 두려워하는 죽음은 the death that we fear 죽음의 시작이 아니죠. It is not the beginning of death, but it is the end of death. 자, 우리는 그것이 죽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We think that it is the beginning of death. 사실 그것은 죽음의 끝입니다. But actually, that's the end of this day. 우리 육신이 잠들 숨이 끊어지는 날 When our flesh falls into sleep, 그것은 죽음의 시작이 아니고 죽음의 끝입니다. It's not the beginning of that, but it's the beginning, it's the end of that. 사실 죽은 자들은 두려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In fact, the dead, they don't have any fear or anything else, nothing, no emotions at all. 저는 가끔 장례식에 가서 이렇게 이제 죽은 자를 이렇게 땅 속에 묻을 때 Sometimes when I in the funeral and when I attend the funeral and I see people burying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I think 나도 죽으면 이렇게 흙 속에 묻힐 건데 When I'm dead, I would be in the carpet under the soil. 이 흙 속에 묻히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 frustrated with life feel in the desert. 두려운 마음이 막 들어요. Yeah, that kind of fear sometimes comes to me.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Have you ever thought about something like that? 근데 사실 그 무덤 속에 묻히는 사람들 아무도 두렵다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But I've never saw someone who's dead, saying, I'm so afraid to go in there. 그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들. Only living people feel that kind of fear. 자, 그래서 사실 이 죽음의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 우리가 죽는 그것이 사실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In fact, to be precise, it's not the death that we have to fear for, but we have to understand that this death is involved with the problem of sin.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가 죽게 되면 우리는 슬퍼하죠. Of course, we will sin when our kindred and when our friends go into sleep. 자, 그럼 우리는 슬퍼하고 불쌍해, 참 불쌍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We will become so sad and we pity the people about that. 근데 사실 불쌍한 건 누굽니까? 그들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것이죠. Who are the really? Pity ones. They don't feel that they are pity, but we feel that the pity. 자, 죽은 자들은 아, 내가 불쌍하다거나 내가 고통스럽다 하는 그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But that they don't feel any sympathy for themselves or for pain of that.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지만, 아, 우리는 매 순간 죄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에 죽음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So we say that we are living, but in fact, we are living in that feeling of that this moment. 자, 우리 다윗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King David said so. 시편 40편 12절에 Psalm 40.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Verse 12 says, For innumerable evils have compassed me about, my iniquities have taken hold upon me, so that I am not able to look up. They are more than the hairs of my head, therefore my heart faileth me. 아, 다윗은 여기 그 자기의 죄악 때문에 하늘을 몸을 들고 머리를 들고 하늘을 쳐다볼 수 없었다 그랬죠. David he says that he could not look up to the sky because his sins they were just innumerable. 그래서 그는 심히 낙담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죠. He says that his heart failed him. 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The purpose that Christ has come to this earth. 자,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It's actually this, at Hebrews.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Chapter 2, 4장 4장 아,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7절. It starts from verse 14.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For as much then as children are partakers of flesh and blood, he also himself likewise took part of the same, that through death he might destroy him. That had the power of death, that is the devil.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육신, 혈과 육에 육을 입으시고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So here, well, what is the purpose that he's coming out flesh? 자, 여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It says that he came to demolish, destroy the power of death. By through the death. 네. 자.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요? By what? 죽음을 통해서. By death? Through death. 네. 자,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죽음을,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그 일을 바로 죽음을 통해서 이루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It says that by the fear and by the death that we fear so much, he's used that to destroy the king who governs the death. 자, 15절에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매니. In verse 15, and deliver them who through fear of death were all their lifetime subject to bondage. 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For verily he took not on him the nature of angels, but he took on him the seed of Abraham.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Now, who's the seed of Abraham? 자,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매여 종노로 타는 자들이죠. It is those who are subject to bondage in the fear of life, in the fear of death for the lifetime. 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Therefore, in all things, it be, it, behold, it seemed to be made like unto his brethren.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That he might be a merciful and faithful high priest in things pertaining to God to make reconciliation for the sins of the people. 자, 바로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풀어놓으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야 했습니다. In order to free us from our sins, he had to redeem our sins. 자, 그래서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대제사장이 되려고 오신 것이죠. So he's come in order to become the high priest who can redeem our sins. 자, 이 여인의 상태가 우리 누가복음 13장에 그 여인의 상태가 어떠했다 그랬습니까? Now I'm going back into Luke. What was the status of this woman who met Jesus? 자, 우리 여기 병약하게 하는 영에 붙잡혔다 그랬죠. And here in chapter 13, it says that she was and she had a spirit of infirmity. 아, 그래서 몸이 구부러져서 몸을 똑바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That she was bowed together and could in no wise lift up herself. 왜 몸을 들 수가 없었죠? Why couldn't she lift up herself? 여기 보니까 병약하게 하는 영에 붙잡혔다. Yeah, it says she, that she had a spirit of infirmity. 자, 여러분 병약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What does it mean by infirmity? 힘이 없는 것이죠. There is no power. 약한 것입니다. It is weak. 병입니다. And it is sick. 우리가 병 들었다는 것은 우리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When we are sick, we lose our power, energy. 자, 그런 이 여인에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And to this woman, now Jesus proclaims. 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And what is the proclamation? 자, 우리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너의 병약한 것에서 풀려났느니라. This is the proclamation in verse 12. And when Jesus saw her, he called her to him and said unto her, Woman, thou art loosed from thy infirmity. 자, 예수님께서 자,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Now, again, what did Jesus tell this woman? 자, 이 여인은 지금 어떻습니까? How is this woman now? 몸을 꼬바라져서 아직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She is bald, she cannot lift up. 펼 수도 없습니다. She cannot make it straight.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Jesus says, 내 병약한 것에서 풀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That you are now loose from your infirmity. 자, 이 말씀의 자, 시제가 무엇입니까? No, what is the sentence? Sentence of this. What is the time of this sentence? 현재죠. It is the present tense.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When our Lord speaks, the thing that he speaks will exist.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에게 선언을 하시는,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십니다. So, now Jesus tells this woman, proclaims to this woman. 예. 그래서 네가 지금 너의 병약한 것에서 지금 그 매여있던 줄이 풀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That she is, you are now loose from your infirmity. 자, 우리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면요. In Matthew chapter 8, verse 16 and 17.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When the evening was come, they brought unto him many that were possessed with devils, and he cast out the spirits with his word, and healed all that were sick. 그분은 귀신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말씀하셨죠. He commanded this spirit. He commanded this spirit and he told them his words. 그분은 말씀으로 그 모든 그들을 붙들고 있던 모든 그 억압의 줄들을 끊으셨습니다. And with his words, he has undone all the cords that were binding these souls.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That it might be fulfilled which was spoken by Isaiah the prophet, saying himself took our infirmities and bare our sickness.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What did Jesus do?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지셨습니다. He has taken our infirmities. 그리고 십자가로 가셔서 그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다. And came to cross and nailed it all. 십자가로 멸하셨습니다. Destroyed it all on that cross. 그것은 그분의 연약함이 아니었어요. It was not his infirmity. 우리의 연약함을 가져가셨죠. It was our infirmities. 대신에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But instead, what did he give? 자기의 생명, 자기의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Instead, in return, he's given his life and his power to us. 자, 우리 누가복음의 4장 18절 19절에 보면 In Luke chapter 4, verse 18 and 19,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because he hath anointed me to preach the gospel to the poor. He hath sent me to heal the brokenhearted, to preach deliverance to the captives, and recovering of sight to the blind, to set at liberty them that are bruised, to preach 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 자, 그분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요. He's come to preach the gospel to this world. 그 복음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And what is the... What is the... thing that's in the gospel? What's the main point? 너희에게 자유를 자유를 준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That it is the proclamation of freedom. 자, 그가 말씀하심에 He spoke. 어떻게 됐습니까? And what happened? 자, 우리 누가복음 13장에 그다음 Luke chapter 13. 그녀에게 안수하심에 그녀가 즉시 몸을 곧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And he laid his hands on her and immediately she was made straight and glorified God. 자, 우리 시편 3편 3절에 보면 Psalms chapter 3 verse 3.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But though, O Lord, art a shield for me, my glory and the lifter up of my head.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It says that He is the lifter up of my head. 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설 수 있습니까? How can you lift up? How can you stand like this? 여러분, 한번 죽은 사람을 한번 죽은 사람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Can you try and make a dead stand? 가능할 것 같아요? Is it possible? 차라리 썩은 나무토막을 세우는 게 훨씬 쉽죠. 우리 죽은 사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It would be easier to just to make stand the rotten tree. 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But God is the lifter up of our head. 자, 우리 시편 33편에 보면 In Psalm 6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By the word of the Lord were the heavens made is verse 6.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And all the host of them by the breath of his mouth. 9절입니다. And verse 9.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for his faith and it was done.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He commanded and it stood fast. 자, 우리가 사람이 서 있다는 것은 when it says a person, it's standing.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서 있는 것이죠. The person who is standing, he stands by the commandment of God. 맞습니까? Is that right?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은 지금 어떻습니까? 머리가 땅에 닿도록 꼬부라져 있, 하늘을 위를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This woman, she was so bold that she couldn't even look at the sky. 근데 그래서 그 여인은 매일 땅만 보고 다녔죠. And she only looked upon the earth. 그게 좋아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Did she like it? 예. 네. 그럼 그도 위로를 보고 싶었어요. 똑바로 서고 싶었죠. She so desired to gaze upon the sky.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할 힘이 없었습니다. But she had no power at all to do so. 자, 그래서 그는 고통 중에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And so she had to live in pain every day. 자, 그가 연약한 영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nd it was because she was bound to this infirmity, spirit of infirmity.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Now, how are we when we don't have the word of God in us?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When for a moment when we forget the word of God. 우리 눈에 뭔만 보입니까? What is it that we see? 땅만 보이죠. It is just the earth, just the earth that we can see. 자, 우리 땅을 보면 어떻습니까? How does the earth look? 자, 우리가 땅을 보고 다닐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다닐 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밀려옵니까? When we just look upon the ground, when we focus on this earth, what fills our heart? 두려움이 밀려오죠. It is, doesn't fear, fear your heart. 자, 우리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까? Fear tomorrow, how we can do. 한 달 후에는 우리 내가 어떻게 될까? What would happen in a while? 자, 온갖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오기 시작하죠. All these sort of worries and fears, they will come to us. 자, 왜 그렇습니까? Why is that?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그렇습니다. Because we left the word of God.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으면 so when we find this word of God again,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What happens to us? 네. 자, 우리는 몸을 펴겠죠? We will lift up. 자, 우리 물론 하늘을 쳐다봅니다. We will look up upon the sky.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We will look at God's face. 그럴 때, 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And when we do so, what happens to us?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리죠. Our fear will be gone.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And we will praise God.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기뻐하게 될 것이죠. Not worrying each moment, but being happy each moment.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It is the word of God that frees us.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So in Galatians chapter 5 verse 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Stand fast therefore in the liberty wherewith Christ has made us free. 자, 우리를 곧게 서게 하셨다는 것이죠. It says that he made us stand. 자,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Therefore, stand fast and be not entangled again with the yoke of bondage. 자, 여러분 그 멍에를 또 메고 싶습니까? Do you wanna be bound to that yoke again? 자, 근데 우리 참 사람은 이상한 게요. 그 노예 생활을 많이 해서 그런지 즐길 때가 있다는 거죠. But how odd and strange it is that we sometimes want to bear that yoke again. Maybe because we've been in slavery for so long.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뭘 했습니까? What were Israelites in Egypt? 예, 혹독한 노예 생활을 했죠. They were enslaved, badly enslaved. 자, 그들은 무엇을 원했죠? What did they want? 예, 자유를 원했습니다. They wanted freedom.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And God did free them. 근데 그들은 그 자유를 어떻게 했습니까? What did they do with that freedom? 자유를 잘 누렸습니까? Were they enjoying that freedom? 자, 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What were they saying? 누가 우리를 인도하여 애굽으로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할 지도자를 세우자고 그렇게 말했죠. They once said, "Let us make a leader who will lead us back to Egypt." 그리고 끊임없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And each moment they thought,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를 생각했죠. They thought of the days that they were in Egypt.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Strange, isn't it? 참으로 우리 인간은 그 자유의 가치를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Sometimes don't realize the value of this freedom. 자, 애굽에 돌아가면 그들이 또 뭘 할까요? If they say they went back to Egypt, what would they be again? 또 벽돌 굽고 또 그런 일을 하겠죠? They would be begging. Raise again. 자, 우리는 우리가 나왔던 그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We need to sometimes recognize and realize where we went from.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인도해 내신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And also have to know verily.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How God has removed us from that place and where He is leading us to.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Then you will not fail. 자,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합니다. God makes a lot of 사단은 Satan makes a lot of promises to us. 우리 세상 살아갈 때 사단은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말은 듣기 좋아요. It is pleasant to our ears. 그러나 사단의 그 약속 속에는 But in that promise,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There is no power at all that can make that promise come true. 자, 그는 오직 거짓말만 하는 거죠. He only lies. 사단은 사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In fact, he has no power at all. 자기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To realize that promises and dreams that is planted to us. 그에게 유일한 능력이 있다면 The only power if he has. 거짓말하는 것이죠. It is power to lie. 그거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을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That is why we don't actually have to fear for Satan. 그는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As Jesus said, he's the father of lies. 자,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누려야겠습니다. Now we have to enjoy this freedom that Jesus has given, God has given to us in the Word of God every day.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Today, this Sabbath, I pray that you will be in that freedom and the joy more and more.